조선의 수도 평양이 최근 연간 새 모습으로 금연로를 일신하고 있습니다. 장전거리가 만수대지구의 옛 흔적을 말끔히 없애고 착공 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도섰으며 은하과학자거리는 단 7개월 만에 완공됐습니다.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건설은 은하과학자거리에 비해서 그 규모가 방대한 건설이었지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서는 장전거리 건설 때보다 근 두 배의 속도가 창조됐습니다. 련이어 려명거리가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됨으로써 금수산 태양궁전과 령남산 지구가 몰라보게 전면됐습니다. 한편 평양시에서는 지난해 2000여미터의 대동강 유보도 개작공사와 수만 평방미터의 보통강 제방도로 포장공사 등 수십 개의 국토건설 대상공사와 환경보호사업을 진행했습니다.